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길 없는 내 마음. 으라 위에 떨어지는 이 찾지 않으마 잘 이끌어라 나는 간다 부디 행복하여 쉽게 떠난 네 맘 내 청춘 내 행복을 뺏어 버리고 얄밉게 떠난 네 맘 서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태도는 서러운 밤기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리 you 가멸차게 떠나가는 정 없는 그 사람아. 미소 김도 못 잊어 만날 땐 반가웠고 그리워해도 날이 새는 헤어지는 사랑이지만 사랑이지만 아,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 항구야. 파도에 부서지면 파이프에 꿈을 실은 첫사랑 마도로스 데크에 기대서면 그날 밤이 그립구나 항구마다 정을 두고 떠나온 사람이 그래도 첫사랑 맺은 님은 잊을 잃었네. 보시구나 그라스로 맺은 정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온 첫사랑 아가씨가 나를 하신대. 언제나 나를 불러 손짓하느냐. 마도로스 마후라예, 마도로스 마후라예. 있으나 닷줄을 감으면은 기적이 울고 머리 돌리면은 사랑이 운다. 나가는 마도로스 아메리칸 마도로스 눈물에 한 묻었냐 이별에 한 묻었냐 배 떠난 부두가에 갈매기 슬피 운다. 온다는 기약 없이 떠나는 사람 가면은 언제 와요 인사가 설까. 연락선에 고동이 그네